매국과 반역으로 죄악을 도쌓는 역적 배당에게 단호한 철출을 내려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박근혜가 15일 금호선 경축사라는 데서 내외를 경악케 하는 가전개변을 배타놓아 만 사람의 최선인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역도는 자신감이니 제2의 도약이니 뭐냐 하면서 남조선 각계가 반대하는 반역정책들을 계속 강행하려는 속심을 드러내놓았는가 하면 사드배치 결정 등 제년의 친미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격분을 자아내는 것은 예견한 바 그대로 동족대결 의식이 골수에 차있는 역도가 두 개의 핵무기 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느니 중단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를 또다시 악랄하게 골고드는 역겨운 추태를 부린 것이다. 한마디로 박근혜의 이번 경축사라는 것은 부패무능한 반역통치로 남조선을 전대미문의 혼란과 갈등, 불법무법의 생지옥으로 졸락시키고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놓은 제년의 죄악을 가리우기 위한 뻔뻔스러운 녹두리로 일관되어 있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는 역도의 이번 망발을 역대 죄악의 망원, 현실 인식조차 없는 후한무치한 고백 등으로 준열이 단죄 규탄에 나서고 있다. 원래 장시 개명하여 일제에게 혈서까지 쓰고 항일운동 탄압에 앞장섰던 특등 친일 매국노인 제애비의 경력으로 보나 미국을 등이 없고 역적 행위를 골라하는 체질적인 매국 근성으로 보나 역도는 이번 8.15에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라서야 마땅하다. 지금 온 결에는 미국의 침략적인 사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려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 죄악을 저지르고 백년 숙적인 일본으로부터 몇 푼의 돈을 받고 성노예 봄지를 비롯한 일제의 천인공로할 과거 죄악을 덮어버리려는 박근혜의 쓸개 빠진 역적 행위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 제년의 만고 죄악을 속고 대죄악이는커녕 제애비가 멸사 봉공하던 일제에게 죽음으로 항고한 애국열사들의 이름까지 모독하며 온갖 무식하고 천박한 궤변을 늘어놓았으니 이 얼마나 역겨운 망동인가. 추악한 매국 악녀인 박근혜가 역스러운 낯짝을 내밀고 제년의 친미 친일 매국 행위를 합리화하고 공화국의 정당한 핵 억제력을 골거든 것이야말로 애국 선열들과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며 매국이 애국을 심판하고 우리가 정의를 난도질하는 남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전쟁 위험을 몰아오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남조선의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 무력을 부단히 끌어들여 우리를 힘으로 위협하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괴뢰 패당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 시각에도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해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전략 폭격기들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핵타격 수단들을 끌어들이면서 선제타격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으며 오는 22일부터는 남조선 전역에서 대규모의 북침전쟁 연습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을 강행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미국의 북침전쟁 책동에 편승하여 우리에 대한 압박의 피눈이 되어 낙지는 식민지 충견인 박근혜가 저들의 범죄는 단반 위에 올려놓은 채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우리의 정의론 핵보검을 골고든 것이야말로 오불성설이다. 박근혜가 이번에 또다시 내외의 강력한 규탄 배격을 받고 있는 사드배치 망동에 대해 자위권 쪽 조치니 뭐니 하는 구차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미국 상전의 승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꼭두각시의 그러한 궤변에 속아 넘어갈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성주군 주민들이 8.15 날에 800이 15명 삭발식을 하며 결사항의하고 남조선 각계층이 또한 한결같이 반대하고 있겠는가? 남조선 각계의 격렬한 사드 반대 투쟁으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가 지하물이 앙탈을 부려도 미국의 강도적 요구를 받아물고 남조선을 미국 승냥이들이 독살판치는 속을로 대국들의 핵대결장으로 만든 만고죄악을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가관은 남조선을 빈부격차와 실업률, 자살자 수에서 세계 1위의 오명을 쓴 인간 사행지역으로 전락시킨 박근혜가 그 누구의 기본적 인권이니 인간적 삶이니 하는 주제넘은 입방아지를 해댄 것이다. 지금 남조선인들은 갈수록 살기 어려워 남조선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곳, 부자로 태어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조조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지옥같은 세상이라는 의미의 헬 조선은 역적 배당에 대한 저주와 분노의 유행어로 되고 있다. 박근혜가 제입으로 쏟아낸 것처럼 남조선을 사람 못 살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사회 전역에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온 남조선 땅을 민주, 민권, 민생의 동토대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인 박근혜가 있는 대중 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있는의 모든 꿈과 리상을 꽃피워가고 있는 우리 공화국을 악의에 차서 헐뜯는 것은 정신병자의 잠꼬대에 불과하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박근혜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그무슨 공포를 고도내야 한다고 지저대다 못해 흡수통일의 개꿈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는가 하면 제 분수도 모르고 제 년이 바라는 통일의 시대를 이뤄나가는 데 동참해달라고 불순하게 제초된 것이다. 조국 해방의 날에 처음하여 우리 민족의 배부로 새기는 진리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은 목숨보다 귀중하며 이 땅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평화 안정은 자체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이러한 심각한 교훈과 역사의 진실을 옳게 통찰하고 돌이켜보는 것이 정상이다. 미국의 사타군에부터 잔명을 겨우 부지하고 있는 역도가 감히 우리를 넘기다 보며 흡수통일의 개꿈을 추구한다면 연의 명줄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식의 통일을 이룩하여 교리의 통일 염원을 성취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외세는 하리비처럼 섬기고 동족과는 한사코 해보려는 극악한 매국 역적이 권력의 자리에 둥지를 틀고 있기에 남조선은 세계가 조조하는 친미천국으로 화하고 북남관계는 더욱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리에게 불행과 재앙을 몰아오는 박근혜와 같은 시세의 대결 악녀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민족의 비극이고 수치이다. 박근혜와 같은 매국노들을 그대로 둔다면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은 더욱 가증되고 온 교리가 핵전쟁의 참화를 면치 못하게 되며 외세와 함께 친미 친일 역적들을 하루빨리 매장해버릴 때 저국의 완전 해방, 자주통일의 날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금 내리게 되는 결론이다. 박근혜 역도는 요사스러운 개변과 대결망동으로 파멸의 나락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할수록 온결의 저주와 규탄 속에 비참한 운명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주최 배고 2016년 8월 16일 평양